국당에서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동포형제 자매 여러분,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들과 남녘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한민족 동포형제 여러분들도 평안하신지요. 대한민국 국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의 진행을 맡은 저는 탈북민 김충성 선교사입니다. 10월 4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 남쪽의 전반적인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져가지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파주 지역에는 정말 많은 비가 내려서 밤에 다 떠내려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했었는데요. 제가 기거하는 공간이 농장이다 보니까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 컨테이너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또 틈틈이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각 북녘 땅에서 수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을 북녘의 우리 동포들이 눈에 떠올라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눈물들을 흘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왔지만 그러나 이 방송을 통하여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 올해는 굶어 죽는다. 내년에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마지막이라고 할 때에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늘을 거스르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각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북녘의 우리 인민들과 또 우리 남녘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며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첫 찬양 보내드리며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시와 그림의 나의 피난처 예수 보내드립니다. 피난처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우리 민족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북송되었던 그 엄혹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송혜연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찬양과 신앙 이야기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연속 낭독과 칭송 중국어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또 토요일에는 북녘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일요일에는 대한민국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실황으로 매일매일 다른 방송 순서들로 여러분들께 방송을 전하고 있습니다. 북녘당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애청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중국에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탈북동포 여러분들이 극동방송으로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는 주소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56길 극동방송 편성국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여러분의 사연이 담긴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소 불러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56길 극동방송 편성국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오늘도 극동방송을 통하여 전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민식의 찬양으로 기적 이 찬양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십시오. 어제 그리고 오늘 온종일 행복에 젖어 있네. 눈물빛으로 내게 온 사랑 나를 울게 한 그 이름 아름다워라 고귀한 희생 커다란 미소로 오신 주 내가 그분을 알게 되었네 놀라운 기적이라오 내가 영원히 살기 원하네 오로지 주와 함께 거친 비바람 길을 막아도 웃으며 따를 수 있어 찬란하여라 빛나는 영광 자유의 날개로 오신 주 내가 그분을 알게 되었네 놀라운 기적이라고 김인식의 찬양으로 기적 이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송종미가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은혜의 시간 보내십시오. 지러운 세상 중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라디오 방송 함께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년 36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독교 방송입니다. 중파 AM 1566kHz, FM 106.9MHz로 제주극동방송과 서울극동방송을 통하여 북한남 해외의 우리 민족 성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이 시간에는 고지은 집사님과 함께하는 남북문화이야기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보내십시오. 안녕하세요. 북녘에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는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면서 또 이 방송을 적극 사랑하시고 애청해 주시는 북녘에 계시는 북한 형제 자매 여러분들과 지하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또 해외에서 이 극동방송을 사랑하시고 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방송을 드리는 거지은입니다. 울긋불긋 시골길마다 산가들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단풍잎으로 예쁘게 자랑하고 노래하는 10월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 계절 속에 또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 흘러온 신앙을 돌아보며 무르익어가는 열매처럼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여기 대한민국은 10월의 계절에 따라 희망을 실어주는 다채로운 음악 공연 무대들로 민족의 문화와 자랑을 노래하며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허비는 것 같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나의 민족이고 내가 사랑하는 고향이기에 한시도 마음을 비울 수 없는 그리움에 불타는 곳이기에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 수해 피해 복구로 또 한 번 수고하고 힘겨운 노동 속에 시달리며 하루속히 좋은 날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무것도 도울 수 없어서 마음만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한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해 피해 현장에 김정은은 와보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참으로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의 이익을 위하는 지도자라면 그들의 아픔과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무너진 영생탑을 먼저 복구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당 창건 기념일까지 마무리하라고 요구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불만과 불평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먼저냐 산 사람이 먼저냐 하고 모두 북한 주민들이 말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여지껏 그렇게 불행한 인민으로 인간 우상화에 빠져 어둠의 인생길을 달려왔습니다. 자기 조상에게 죄를 지내고 사망의 길을 걸으며 석고상이나 동상 앞에 사적지 앞에 전부 우상제물 앞에 고개 숙이며 종의 노예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이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미워하시고 그 죄를 3-4대까지 멸하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지껏 한 인간의 약속과 그의 숭배로 서로가 살아왔던 것입니다. 인민들 속에서라는 김일성의 덕성실계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민을 이 밥에 고기 국에 기아집에서 비단 옷을 입고 살게 해주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만의 숭배에 빠져 인민이 자기 노예로 만들었고 그 계획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우리는 전리마 시대를 거쳐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일했습니까? 오히려 너무 일해서 병이 난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결코 인간 숭배의 결과는 사망이고 멸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없이 노력하고 수고하여도 그 열매는 먹지 못하고 재앙과 저주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길은 저주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평화를 누리며 새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북한 땅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어머니 학교라는 세미나를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여지껏 들어봐도 감동스러운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포옹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분들을 통해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자꾸 흘러내려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평생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녀의 뒷바라지만 하시다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하시고 긴긴 세월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복음이라는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하시고 하나님이라는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하신 채 수고하시다가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살아야 하는 불행한 이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더 따뜻한 만남의 사랑 그 자체가 저에게 감동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만져주는 그 뜻깊은 시간이 너무나 감동스러웠습니다. 이번에 많은 탈북민들을 만나보면서 그들이 하나같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 속에는 수혜를 피해를 입은 그들의 표정 또한 보았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행처를 알 수 없는 수많은 동생들과 가족들을 위해 돈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혈맥은 끊을 수 없는 하나된 민족, 하나된 가족 안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녘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땅에 충만하게 임함으로써 주체 사상이 아닌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사랑 안에서 모든 어둠의 우상을 허물어버리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양식이 하루속히 그 땅에 공급되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핵무기와 위험에서 벗어나서 전쟁이 없는 평화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서 남북 통일이 장벽을 허물고 참 자유로운 세상에서 천둥 번개가 번쩍이는 광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속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고지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지윤 집사님과 함께하는 찬양과 신앙이야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찬송 어느 민족 누구게나 이 찬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송종미의 여성 독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십시오. 매일 이 시간에는 신웅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사무엘하 23장. 이것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이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여, 이스라엘의 수호자가 귀여워하시는 자,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이다. 가장 높으신 분이 세우신 영웅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시어 말씀하셨다. 당신의 말씀을 내 혀에 담아주셨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바위 되시는 이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을 정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왕 노릇할 자, 그는 아침에 터져오는 햇빛, 구름이 거친 아침에 해 같아 이슬을 머금은 푸성귀가 땅에서 이 빛을 받아 자란다. 여호와께서 나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고 조목조목 잘 지켜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나의 왕실이 어찌 흔들리랴.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시어 번번이 구해주셨는데 나의 왕실이 어찌 번성하지 않으랴. 그러나 하늘 두려운 줄 모르는 자들은 마치 빈들의 가시나무 같아 사람들이 집었다가도 곧 내버린다. 쇠꼬챙이나 창대를 가지 않고서는 건드리지 못할 것들, 불에 살라 태워버릴 수밖에. 다윗의 부하 용사 이름은 다음과 같다.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 이 사람은 세 용사의 우두머리였는데 창을 휘둘러 단번에 800명이나 무찌른 일이 있었다. 다음이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리아사였다. 그도 세 용사 가운데 하나였다. 블레셋군이 싸우려고 바스담밈에 집결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군이 퇴각한 다음에도 다윗과 함께 있다가 끝까지 버티고 서서 블레셋군을 쳤는데 손이 굳어져서 칼 잡은 손이 풀리지 않을 정도였다. 그날 여호와께서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제야 이스라엘군이 다시 엘리야스에게로 돌아왔지만 그들에게는 죽은 사람들을 터는 일밖에 할 일이 없었다. 다음이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심마였다. 한 번은 블레셋군이 레히에 집결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군이 도망친 일이 있었다. 거기에는 무르익은 녹두밭이 있었다. 그는 그 밭 한복판에 버티고 서서 곡식을 지키며 블레셋군을 쳤다. 이리하여 여호와께서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 30인 부대 가운데서 이 세 용사가 추수가 시작될 무렵에 아둘람 동굴에 있는 다윗을 찾아갔는데 마침 블레셋군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수비대는 베들레헴에 있었다. 하루는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생각이 나서 그 물을 길어다 줄 사람이 없겠느냐고 하자 이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들어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 물을 마셨다가는 여호와께 벌을 받을 것이다. 목숨을 걸고 갔다 온 이 사람들의 피나 다름없는 물을 내가 어찌 마시랴 하고는 끝내 마시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세 용사가 한 일들이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30인 부대의 두목이었다. 그는 창을 휘둘러 단번에 300명이나 무찔러서 30인 부대 안에서도 용맹을 떨쳤다. 그는 30인 부대 안에서 가장 뛰어났으므로 30인 부대의 두목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 새 용사에 미치지는 못했다. 갑세일 출신으로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많은 공을 세운 용사였다. 그가 바로 모압의 두 장사를 쳐죽였고 눈 오는 날 구덩에 빠진 사자를 내려가서 때려 죽인 사람이다. 그는 또 애굽의 한 거인을 죽인 일도 있었다. 그 애굽 사람은 창을 들고 있었는데 분하야는 막대기를 들고 그에게 내려가 그 손에서 창을 빼앗아서 찔러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이런 일들을 해서 30인 부대에 끼일 만큼 유명해졌다. 그도 30인 부대 안에서는 유명했지만 아직 새 용사에 미치지는 못했다. 다윗은 그를 자기 호위대장으로 삼았다. 30인 용사에 오른 사람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 베들레헴 출신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룻 출신 삼마, 하룻 출신 엘리가, 벳벨레 출신 헬레스, 두고아 출신 이게스의 아들이다. 아나도 출신 아비에셀, 후사 출신 무분네, 아호아 출신 살몬, 느도바 출신 마하레, 느도바 출신 바나의 아들 헬렛, 베냐민 기브아 출신 리베의 아들 이때, 비라돈 출신 브나야, 가스 계곡 출신 히떼, 아라바 출신 아비알본, 바후림 출신 아스마엣, 사알본 출신 엘리아바, 기손 출신 하셈, 하랄 출신 삼마의 아들 요나단, 하랄 출신 사랄의 아들 아리암, 마가 출신 아히스베의 아들 엘리벨렛, 기로 출신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가멜 출신 헤스레, 아랍 출신 바알에, 소바 출신 나단의 아들 이갈, 갓 출신 바니, 암몬 출신 셀렉,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당번이던 부에로 출신 나하레, 이델 출신 가렘, 헷사람 우리야, 이렇게 모두 37명이었다. 신흥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으로 함께하였습니다. 이어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 찬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찬송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들으셨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올해는 대동강변의 셔모노를 타고 왔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지 1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북녘땅에 뿌려진 수많은 순교의 씨앗들, 그리고 평양뿐만 아니라 서울의 한강기슭에 양화진 순교자의 묘역을 통하여서 413명이 넘는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흘린 그 순교의 피로 인하여 이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오늘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2만여 명의 선교사를 파견하는 선교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하리요? 주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이 시각도 북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북녘의 우리 지하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국동방송을 애청하고 계신 전세계 애청자 여러분들의 가슴가슴마다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수많은 자들에게 북녘을 뛰어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종의 길을 가는 우리 민족 성원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찬양 보내드리며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탈북민 김충성 선교사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어떤 기대도 내게